궁금해요 당신의 이야기 들어봐요 우리 사는 이야기 마음을 나눠요 웃음을 나눠요 듣기만 해도 삶이 되는 곳 우리 삶의 향기 나눠봐요 살며 사랑하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매주 목요일 살며 사랑하며의 이길순입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아까 보니까 이슬비가 내리던데요. 지금은 좀 어떤가 모르겠어요. 밖에 안 나가봤거든요. 여러분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예,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사랑아.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한 40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면 기계가 조금 이상이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미리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방송을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돼요. 기온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데, 아, 겨울 이야기가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옛날 눈이 많이 내리던 풍경 기억들 하시지요? 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몇 날 며칠을 두고 계속해서 내려곤 했었는데, 뭐, 눈 위에서 사진 찍는다고 벌렁 들어눕기도 하고, 손을 허 불면서 눈사람도 만들고, 설매도 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설매 타는 모습도 먼 이야기가 되었고, 처마 밑에 고드름은 언제적 이야기인지, 이젠 겨울 이야기도 끝을 맺어야 되는가 봐요. 뭐, 앞으로는 뭐, 몇십 년 후에는 열대성 기후로 변한다고 하는데, 아, 겨울 이야기는 이제 전설로만 남겨질 위기인 것 같아서 벌써 아쉽기만 합니다. 예, 음악 한 곡 다시 듣겠습니다. 예, 견우와 직녀가 부릅니다. 내 남자, 내 여자. 오후 9시에 상인회를 했습니다. 상대부지 시장 상인들 분이 모여서 상인회를 했는데 8월 18일 송년회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날은 잊지 마시고 9시 이후부터 하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많이 좀 참석하셔가지고 노래도 무조건 한 곡씩 다 부르셔야 합니다. 노래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은 부부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걸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이에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친정 어머니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적은 글이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요 무대를 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매주 월요일에 방송되는 가요 무대라는 프로를 잘 보지 않았다. 그런데 무심코 텔레비전을 틀다가 평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노래를 듣게 되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가요무대 시간이다. 가요무대를 보시려고 초저녁잡이 많으신 어머님은 일찌감치 한잠 주무시고 텔레비전 앞에서 방송하기를 기다리곤 하셨다. 서울에 계실 때는 가요무대가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고 전화하면 그러자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하고 술 한잔 한다고 연락이 왔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어머님 생각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블로그 깊숙이 숨어있던 어머님 사진이 생각나 사진을 보면서 또 울었다. 아들이 대학에 다닐 무렵인 것 같다. 가족들끼리 김천에 있던 직지사에 갔을 때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또 한 손엔 아들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는 모습. 오늘 밤엔 유난히 어머님이 보고 싶다. 오래전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살았었다. 어머님도 딸처럼 예뻐해 주셨는데 난 어머님께 해드린 것이 너무도 없다. 어머님이 그리운 밤에 난 몇 줄의 글로 위로를 받는다. 날씨가 무더워 얼굴이 빨갛게 타셨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들이라 아이처럼 좋아하셨던 어머님. 큰 며느리는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고 작은 형님과 내가 어머님 옆에 있다. 직지사 근처에서 먹었던 산채 비빔밥 맛을 잊을 수 없다. 어머님께서도 맛있게 드셨었지. 어머님과의 30년 세월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굉장히 아쉽고 그리웠어.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배우자,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은 곁에 없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항원의 제3부두. 문주란 노래인데 이게 누가 불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여자를 누가 여자를 꽃이 간절한 노래, 황혼의 제3부도 이런 노래도 있었네요. 예, 이번에는 추사 김정희 있죠? 그분의 부인에 대한 사랑을 부분적이나마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부부들은 이렇게 살고 있을 동안은 서로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애틋한 부부는 정말 애틋하거든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도 많답니다. 예, 추사 김정희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선비 정신이 투철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선비 정신이라고 어디에 명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와 예를 지키는 선비 정신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면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고 아내를 그리며 시를 쓴 선비가 있습니다. 금석학의 대가이자 실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추사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지은 도망시는 조선시대 최고의 도망시로 손꼽힙니다. 유배지에서 아내의 죽음을 전해듣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시절에도 아내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도망시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컸기에 김정희의 그리움과 슬픔이 도망시에 더 깊이 섬에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예, 배소만처상 귀양 중에 아내의 상을 당하여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호 월모 소명사라 내세 부처 역지위에 아사군 생철리에 교군 지하 차신비라. 예,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월하 노인을 데려다가 저성에서 소송하여 내세에는 우리 부부의 처지를 바꿔서 태어나서 천리밖에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남아 나의 이 슬픈 마음을 그대에게 알게 할까. 예, 부인을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하고프다는 절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도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사랑을 감추고 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랑은 사랑할 때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현들의 학문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후대에는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네요. 예,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떴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부부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로 한마디라도 표현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말을 무지하게 못하거든요. 뭐 똑똑해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 90% 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표현을 못하는 부부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자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 사랑해 하는 문자. 예, 이미자가 부릅니다. 우르라 열풍아. 견디게 괴로워도 보낸 아쉬움에 그느끼면서 하염없이 헤매도는 서러운 밤길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나 울어오른 열풍아 밤이 새도록 돌고 도는 세상 고객이 억지에 가까울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통에 녹초가 돼 앉아 있는데 그가 나가다 말고 돌아보며 이러는 거다. 여기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저런 가시나를 앉혀놓고 일 시키냐? 고객은 한참 동안 주위 사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내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아무리 고객이 왕이라지만 두 시간 동안 진을 빼며 일한 내게 앞뒤 없이 욕을 퍼붓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가시나라니요? 내 나이가 곧 40입니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최선을 다해 처리해드렸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고객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분을 사귀지 못하는 내게 대신 사과를 한 이는 고객의 남편이었다. 그는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이 쉬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딸아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딸이 한참 예민할 때라 혹시 무슨 사고라도 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학교에서 마주한 선생님은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얄미울 정도로 말대꾸를 해대는 틈에 난찬 모양이었다. 그 순간 며칠 전 상처가 떠올랐다.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딸이 다른 아이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며 남에게 절대 말로 상처 주지 말자고 다짐해온 내가 아이를 대신해 모진 말을 사과하는 입장에 서다니 이해와 용서 역시 세상은 돌고 도는 모양이다. 예,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고 천장비스를 갚는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아, 말을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인의 결혼식에 갔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해서 내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가슴에다가 품었다가 녹여서 따뜻하게 데워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애타는 사랑 이진영이가 부릅니다. 이별 뒤에 오는 것들. 예, 이건 김성희 기자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아빠와 여행을 떠난다는 설렘에 한껏 들떠있는 9살 소녀 진희. 아빠는 시장에 가서 진희에게 예쁜 옷과 새 구두를 사준다. 선물을 들고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아빠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진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한다. 이튿날 새 옷을 입고 제과점에서 커다란 케이크까지 산 부녀는 버스에 오른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진희가 중간에 내려 볼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그만 새 구두를 진흙탕에 빠뜨리고 만다. 아빠는 진희의 발을 닦아주며 알 수 없는 말을 건넨다. 어른들께 인사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별을 경험하는 9살 소녀의 이야기인 여행자. 진희는 아빠가 자신을 보육원에 버렸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밥을 굶고 탈출을 시도하고 심지어는 땅에 스스로 파묻기까지 한다. 그러다 보육원을 나와도 갈 곳이 없는데도 없음을 보육원을 나와도 갈 곳이 아무데도 없음을 깨닫고는 조금씩 보육원 친구들에게 마음을 연다. 하지만 친구들 역시 새 부모를 찾아 하나 둘씩 보육원을 떠나면서 차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삶에 순응해 간다.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천진난만하게 부르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노래를 이제 쓸쓸함과 아픔을 담아 부르는 진희. 두려움이 담긴 눈망울과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여행자는 우니르꽁트 감독이 9살이던 1975년 한국에서 프랑스로 이방되기 전에 1년 동안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보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인 진희를 통해 감독은 관객에게 말한다.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애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묻는다. 상처를 끌어안은 채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별을 마주할 때 언제나 아프다. 그래서 이별은 눈물을 부른다. 하지만 헤어짐의 고통이 지나가는 시간만큼 새로운 만남의 순간도 저만치 오고 있기에 우리는 여행자의 걸음을 내딛으며 사는 게 아닐까. 혓바닥이 그냥 잘 안 굴러갑니다. 말이 그냥 자꾸 버벅거리시나. 예, 장윤정이 부릅니다. 비와 외로움. 장윤정이 부르는 비와 외로움은 어떤 풍으로 들릴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술집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네, 조금 전에 읽어준 그 글을 듣게 읽어드리면서 갑자기 당신은 모르실 거야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조간우가 부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백수의 희망 일기. 예, 서울시 중랑구에서 썼습니다. 이름이 김태원 씨고요. 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요.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면접 때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평범한 내가 원망스러웠다. 백수로 지내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잘 지내? 였다. 그 말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렸으니까. 어떤 것이 잘 지내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세상은 불공평하고 냉혹했다. 그렇게 힘든 순간 나를 잘 알고 있는 선배에게 연락을 했다. 선배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만든 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어떤 이는 그걸 신이 날 만든 이유가 뭔지 알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캄캄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조차 신이 계획한 거야. 지금은 안개를 지나야만 하는 때인지도 모르지.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혼자 안개 속을 걸어야 하니 너무 외로워요. 왜 제게는 의미 있는 일과 사람이 없을까요?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어두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니야. 의미 있는 일은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기쁨과 슬픔도 상대적이고 안정과 불확실성도 상대적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다.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남지 않았다면 사람은 살 수 있었을까? 나에게 희망은 벌써라는 단어를 아직으로 바꾸어 놓은 힘을 주었다. 삶은 언제나 어렵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릴케의 말처럼 몇 걸음 늦더라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른다. 예, 이 청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벌써라는 단어를 아직으로 바꿔놓는 것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밝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달리기 한 장 남은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 굉장히 조바심이 나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아직 한 달이란 기간이 남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생각하게 달렸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는 조금 빠른 노래 김혜연이 부릅니다. 당돌한 여자. 속이 시원합니다. 당돌한 여자. 네, 다음에는 개미 한 마리라는 제목인데요. 두 아들 폴과 측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와이오밍 주에 있는 레이 호수 근처로 캠핑을 갔다. 호수 건너편으로 눈 덮인 세인트 존 산과 모렌산 정상이 보였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감격스러운 경관이었다. 이 글이 쪼매내갖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웅장한 봉우리를 본 것 같은 감동을 맛보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숫가에 서 있던 나는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개미는 작은 발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내 앞으로 기어왔다. 나는 이 작은 곤충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개미가 지나가는 골목에 모래로 작은 언덕을 만들어 놓았다. 그 언덕은 개미에게 크다는 산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개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언덕을 올라갔고 곧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다음에는 길 중간에 작은 구멍을 파 골짜기를 만들었다. 개미는 멈추지 않고 구멍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 다음에는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를 개미 앞에 놓아보았다. 개미는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떨어졌고 잠시 상황을 판단하는 듯 하더니 옆으로 돌아서 지나갔다. 예,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막대기로 장애물을 만들어 개미 앞에 놓아보았다. 이번에도 개미는 막대기 주위를 살피더니 역시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찾아냈다. 작은 개미가 여러 개의 어려운 관문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개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만 전념했다. 잠시 앉아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른 개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 개미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모두 통과한 순간 목표를 달성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인생이라는 길 위에 놓인 장애물과 부딪힐 때마다 멈춰설 필요는 없다. 물론 잠시 멈춘 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공이란 새로운 의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작은 개미처럼 우리도 침착하게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 희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예, 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굉장히 큰 표본을 주네요. 사람도 이런 개미한테서라도 이렇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개미 정신 대단합니다. 글을 읽으면서도 아주 이런 걸 또 이렇게 관찰을 해서 또 글을 쓰신 분도 또 대단하고요. 심수봉이 부릅니다. 그때 그 사람. 그 사람 이제는 각각의 여자. 어떤 시인이 선 글입니다. 나에겐 사치가 하나 있다. 이른바 꽃사치다. 예전엔 그의 보름에 한 번씩 화해 공판장일 갔지만 요즘엔 어쩌다 한 번씩밖에 못 간다. 처음엔 백합만을 사서 고인이 된 사람들의 사진 앞에 보초처럼 세웠으나 곧 그 진한 향기에 매혹되어 버렸다. 그러나 백합은 시들 때 뭐랄까 너무 소란스러워 꽃잎이 검게 변색되며 떨어진다. 아, 백합이 그렇군요. 하얀색인데 떨어질 때는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그러네요. 장미로 바꿔 꽂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이런 것이다. 어젠 분홍장미를 만원어치 사서 지방 곳곳에 세웠다. 마치 나의 수호신처럼. 그러나 예전 백합처럼 향기가 진동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제 꽃가게 여자는 말했었다. 그전엔 향기가 얼마나 굉장했다고요. 백합을 하도 손질에 대다 보니까 온몸과 손에 온통 백합 향기가 배곤 했었죠. 지금은 전혀 그런 향기가 없어요. 너무들 꽃을 못 살게 구니까 꽃들이 정신이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꽃가게 여자는 장미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앞머리 위에 올려놓았던 안경을 콧등 위로 끌어내리며 무심히 말했다. 꽃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꽃 때문에 알게 된 손님들이 500명 정도 넘어요. 참 놀랍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부 알겠어요? 그 여자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약간 시든 꽃잎을 하나씩 따면서 말했다. 네, 그런데 꽃잎을 참 잘 따시네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던데. 꽃송이 전체가 흩어져 버리곤 해서. 나도 그 여자의 흉내를 내어 무심히 말했다. 그야 이건 나의 일이잖아요. 30년도 넘게 일을 해왔는데요. 선생님도 참 꽃잎까지 내게서 뺏으시면 어떡해요? 꽃잎까지 빼앗는다니 시인인 나에게 더 시인 같은 말이구나. 아니 그저 시든 꽃잎 따버리는 기술을 말한 것이겠지. 아무튼 꽃잎까지라고 말하는 그 여자에게선 순간 솔솔 장미향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쓸데없는 잎들을 자르고 꽃송이들을 가지런히 하여 빨간 종이에 사서 나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나도 그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1,000명도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마치 언젠가 예인이 나에게 바치던 꽃다발처럼 그 여자의 장미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다. 삶은 참 사소하게 아름답구나. 새삼 중얼거렸다. 나의 꽃사치에 감사하면서. 예, 꽃을 좋아하는 여인입니다. 시인이라고 그랬죠. 성함이 장은교 시인입니다. 예, 이제 좀 찬찬한 노래 한성기가 부릅니다. 연인. 요건 내 18번인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제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찾는다 미운 사람아 참된 사람 지금 나에겐 전 매주 목요일 살며 사랑하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길순이었고요. 기술에는 문영은 아가씨였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엽고 너무 예쁜 귀여운 여인이에요. 예, 그 전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그러세요? 궁금해요 당신의 이야기 들어봐요 우리 사는 이야기 마음을 나눠요 웃음을 나눠요 듣기만 해도 삶이 되는 곳 우리 삶의 향기 나눠봐요 살며 사랑하며